해야 돼. 알지 그대가 내 맘속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해도 그래 뭐라 하더라. 파장 같은 거 잔상이나 따라다니잖아. 벌써 이미 난 몇 가닥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잖아. 다시 복잡한 머릿속을 해 집어놓지 말아줘. 흔들어 놓지 말아 꿈 같아. 그래서 못 깨겠어. 미친 환상에서. 그래서 못 깨겠다고 말하잖아. 제발에 집어넣지 말어. 너 엉켜버리잖아. 흔들어 놓지 말어. 나 좀 흔들어 놓지 말어. 어디야? 셜타래 잘못된 도시 정표 엇갈린 전화 자기 맞지 않는 양말 길이가 제각각인 젓가락 눈 내리는 한여름과 물 받는 구멍 난데야 밑창이 다달아 물이 새는 운동화 이 모든 게 너와 나 같아. 그래 너와 나 같아. 죄다 어질러진 우리 이미 가슴 안에 들어와서 파도치는 네 목소리 사실 멍해. 난 지금 모든 게 다 이대로 멀리 날 아가버릴까 겁이 나. 파도치는 네 목소리가 미친 사람처럼 기르는 아이처럼 네 머릿속을 헤매 지울 수 있다.